사우로 꺼리야. 아미고 쏟아지는 햇살 그 사이로 핑크 비키니 아가씨 아직 떠나지 말아요. 나의 마음을 가져요. 스윙스윙 달려 달려 너머로 빨간 석양이 내리고 yeah. 벌타임 알바가 끝나면 드디어 나의 무대지. 제대로 스윙스윙 달려 달려 샬라라라라라 나디아 붐붐 come on come on 너무 지루해 시사이겠어. 제대로 스윙스윙 달려 달려 샬라라라라라 나디아 붐붐 come on come on 내게서 멀어져 갈래. When you make up, move your heart, but yeah. Make you feel the breeze. 이 순간을 느껴봐, tickle, tail, let it go, go, go. 새까맣게 태운 얼굴 위로 파도가 빙빙 머리 위로 태양이 빙빙. 흐름을 아는 아가씨 나의 마음을 받아요. Yeah, yeah, come on. 나의 마음을 받아요. Hey, shiny, 여기 시사 유겠어.